biasa. Sore puluh hati kocoran. Lihat masuk dia nega malas. Berjaga heme tomoran gur. Bagi mana beri, bagai kunci. Don't go where you from. Don't go where from me.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을 좀 해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I'm not gonna sing it though. 영원히 함께니까. 이런 건 우연이 아니니까. 이름을 찾아낸 줄이니까. I want it this love. I wan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맘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소중한 책을 놀라 신기한 내 자꾸만 미먼 네게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을 가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분진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분명히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이 또 아마 전생이 또 영원히 함께니까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라